언제나 혼자서 애끓이며 남 몰래 숨어서 보던 사람 어쩌다 눈 한번 마주치면 기쁨에 떨며 뛰었었지 영원한 나의 꿈 나의 사랑 내 가슴 태워준 바란 사람 그 얼굴 허공에 그리며 그 이름 속삭여 불러보네 기나긴 이 밤이 지나가면 한숨에 다름쳐 만날 사람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간신히 말 붙여 약속했지 영원한 나의 꿈 나의 사랑 내 가슴 태워준 단 한 사람 그 얼굴 허공에 그리며 그 이름 속삭여 불러보네 눈을 감으면 그 모습 다시 또 봐도 그 얼굴 잠자던 나의 세월은 아름답게 펼쳐지네 영원한 나의 꿈 나의 사랑 내 가슴 태워준 단 한 사람 그 얼굴 허공에 그리며 그 이름 속삭여 불러보네 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